Repetare, repetare. Un rido rima droga, no secret. Io don't see the man, 아무도 모르게. 모르게. 그저 너에게만 꺼내다 전해주려 해. 빨라지는 템포 맞춰. Rhythm에 bounce together. 춤을 춰. 너와 나. 빨라지는 템포 맞춰 리듬에 bounce together 춤을 춰 너와 나 숨이 없으면 그 사이 나쁜 번호 가슴 발을 막아 바군 뚝뚝 있네요 숨이 없으면 그 사이 나쁜 번호 먹기 삼아 사인 난 번호 가슴 뿌리는 망한 바공 뚝뚝이네요 숨을 숨으니까 사인 난 번호